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말을 함께 공부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제14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ここに ゴミを捨ててもいいですか?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도 됩니까? 입니다.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기숙사에서 파티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사감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14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ここに ゴミを捨ててもいいですか?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도 됩니까? 오카산, ここに ゴミを捨ててもいいですか? そうね。 缶は別の袋に入れてください。 資源ですから。 はい、わかりました。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お母さん、 ここにゴミを捨ててもいいですか? そうね。 缶は別の袋に入れてください。 資源ですから。 はい、わかりました。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안나가 사감에게 묻습니다. お母さん, ここにゴミを捨ててもいいですか? 어머니,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뜻인데요. お母さん은 어머니인데요.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에게 사감은 일본에서 어머니 대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お父さん이라고 합니다. ここ는 여기, 니는 조사인데요. 여기서는 버리는 행위의 귀착점을 나타냅니다. 고미는 쓰레기이고요. 오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스테테는 스테마스 버립니다의 태형입니다. 태형을 만드는 방법은 제8과와 9과에서 학습하셨죠? 동사 태형에 もいいです를 붙이면 허가를 나타냅니다. いいです는 이 형용사인 이 좋다의 문장 끝에 정중한 표현인 です를 붙인 것입니다. 捨ててもいいです는 버려도 됩니다라는 의미인데요. 문장 끝에 가를 붙이고 억양을 올려서 읽으면 의문문이 됩니다. ここにゴミを捨ててもいいですか?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도 됩니까?는 오늘의 중요 표현입니다. 그럼 동사 요미마스 읽습니다의 태형은 욘데니까 읽어도 됩니까?는 욘데모이데스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동사를 사용해서 허가를 구하는 표현을 연습해 보세요. 이어서 질문에 사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네 글쎄다란 뜻이죠. 소네는 답을 생각할 때의 표현으로 여성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缶は別の袋に入れてください. 캔은 다른 봉지에 넣어주세요란 뜻인데요. 缶은 캔을 말하고요.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別는 다른이고요. 너는 명사와 명사를 잇는 조사입니다. 袋는 봉지이니까 別の袋 는 다른 봉지가 됩니다. 니는 귀착점을 나타내는 조사죠. 入れて는 入れます 넣습니다의 태형입니다. 동사의 태형에 ください 주세요를 붙이면 의뢰의 표현이 됩니다. 入れてください 는 넣어주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감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資源ですから 자원이니까란 뜻이죠. 시겐은 자원이고요.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가라는 여기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니까로 사용됐습니다. 잡지나 캔,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시겐, 자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쓰레기, 모에르고미와 불연성 쓰레기, 모에나이고미로 분리합니다. 일본에서 지자체별로 쓰레기 수거 요일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서요. 정해진 날 이외에는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중에는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 복잡해서 당황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죠? 이어서 안나가 답했습니다. 하이, 와카리마시타. 네, 알겠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하이. 는 네, 이고요. 와카리마시타. 는 와카리마스. 압니다의 과거형입니다. 하이, 와카리마시타. 는 지시나 주의를 받았을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14과의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ここに ゴミを捨ててもいいですか?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도 됩니까? お母さん、ここにゴミを捨ててもいいですか? そうね。缶は別の袋に入れてください。資源ですから。はい。 わかりました.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お母さん、ここにゴミを捨ててもいいですか? そうね。缶は別の袋に入れてください。資源ですから。はい。 わかりました.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조금 전에 배운 동사의 태형에 모이 데스카를 붙여서 허가를 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私が 教えましょう.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동사의 태형에 모이 데스를 붙인 형태는 허가를 나타냅니다. 동사로 나타내는 행위를 해도 좋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먹어도 좋습니다는 食べます. 먹습니다의 태형인 食べて에 もいいです를 붙여서 食べてもいいです라고 합니다. 자신이 허가를 받을 때는 마지막에 가를 붙이고 억양을 올려서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있는 케이크를 먹어도 되는지 확인하려면 食べてもいいです에 가를 붙여서 食べてもいいですか?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허가를 할 경우에는 どうぞ. 그러세요. 라고 합니다. 태형 동사를 모를 경우에는 먹고 싶은 것을 가리키며 いいですか? 됩니까? 라고 하면 허가를 구하려는 의향을 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모닥불 소리 같네요. 네, 불에 타는 소리를 일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파치파치. 파치파치. 손뼉을 치는 소리도 파치파치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꽃을 나타내는 의태어도 소개해드릴까요? 메라메라. 메라메라. 불꽃의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인가요? 불꽃이 흔들리면서 타오르는 모양입니다. 메라메라는 격렬하게 질투하는 모습이나 투지가 불타오르는 모습도 나타냅니다. 질투로 메라메라 불탄다니 무섭네요. 의성어 의태어 코너 오늘은 바치바치와 메라메라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요와 쓰레기 분리는 규칙이 까다롭네. 게다가 캔과 페트병은 씻어서 내놓아야 한대. 잘 분리해서 사감 선생님께 칭찬받고 싶어. 네, 제14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ここにゴミを捨ててもいいですか?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도 됩니까?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나가 친구들과 전철을 타고 외출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